경의하는 최거령 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나우드카 포르마토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